산 저소에서 편지를 받았네. 글씨만 보아도 정드는 거란 편지를 그리운 동창생 깨끌새 처녀가 내 고향의 새 노래 편지로 부르었네. 깨끌새 처녀는 깨끌깨끌 편지로 불러주었네. 내 까인 발전소 허수인 양노자 넓어진 새 땅이 경사를 기다린다네. 깨끌새 처녀는 한 장의 편지에 내 고향을 그대로 담아서 보내왔다네. 깨끌새 처녀는 깨끌깨끌 담아서 보내왔다네. 처녀야 그리운 고향아 병사는 승리에 해답을 전해줬으리. 땅 젖은 행군길은 고향에 닿은 길 용문되어 돌아갈 병사를 기다리다오. 깨끌새 처녀야 기다려다.